알렉스 카프 미국 팔란티르 CEO, 최고의 빅데이터 기술력으로 200억불짜리 유니콘 키우다. 2008년 12월 11일 미국에서 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가 정체를 드러냈다. 피해 규모는 최소 500억 달러. 범인은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였다. 그는 1960년 버나드 메이도프 증권회사를 설립해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범죄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다수의 최종 투자자가 돈을 잃는 구조다. 메이포드는 연 8~10%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70년간 세계에서 자금을 끌어들였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사기극을 밝혀내기 위해 분석해야 했던 자료는 20테라바이트에 이른다. 500페이지짜리 책으로 따지면 2천만 건이 넘는 분량이다. 방대한 자료지만 한 스타트업의 프로그램은 2시간 만에 분석해냈다.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팔란티르라는 회사였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르는 지난해 민간 부문 계약 규모만 17억 달러를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기업 가치는 20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의 유니콘 리스트에서 우버, 샤오미, 에어비앤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기업 가치를 자랑한다. 9.11 사태와 같은 테러 막기 위해 창립. 카프가 팔란티르를 세우게 된 계기는 2001년 9.11 테러를 겪으면서다. 카프는 4명의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9.11 사태와 같은 테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4년 팔란티르를 설립했다. 회사 이름인 팔란티르는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천리안의 능력을 가진 돌이다. 카프 CEO 등 공동창업자 5명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빅데이터의 힘을 공익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팔란티르를 회사 이름으로 지었다. 카프는 지금도 우리 회사의 주된 목적은 샤이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샤이어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고향으로 테러에 직면한 미국과 동맹국들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카프 CEO는 채용한 신입 엔지니어들에게도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줄 순 있지만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오는 곳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팔란티르에서는 세일즈맨 대신 엔지니어들을 고객 앞에 내세우는 특이한 판매 방법을 택하고 있다. 자기가 개발한 제품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믿을 수 없다는 카프의 믿음 때문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정보기술 기업인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고의 정보 분석 프로그램. 2004년 창업 당시 카프 CEO는 서류 숫자 등으로 분석하기 쉽게 정리된 정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까지 일정한 형식 없이 생산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데이터들의 연관성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찾아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카프와 공동창업자들은 2005년부터 3년간 고담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2008년 완성된 고담은 1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다. 정보 분석가들은 최고의 정보 분석 도구라는 평가를 내놨고 군사 작전, 해커 추적, 약품 효능 분석 등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이 대형 마약 조직을 일망타직할 수 있었던 것도 고담 덕분이었다.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은 고담으로 마약 조직원, 자금 유통 경로, 마약 중독자, 정보원 보고서, 감청 자료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했고 핵심 인물들의 거주지와 주요 활동 지역, 자금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고담 개발에는 카프 CEO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민간 투자가는 없었다. 카프 CEO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조직의 실체를 밝히려는 중앙정보국에 주목했고 CIA의 자회사 인큐텔에서 2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냈다. 이후 그는 3년간 보름에 한 번씩 서부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본사에서 동부 워싱턴 DC의 CIA 본부를 오가며 고담을 개발했다. 상품화에 대한 압박이 심했지만 개발 속도보다는 제품의 완성도에 집중했다. 완성된 고담은 기밀정보 때문에 마케팅할 수 없었지만 뛰어난 품질 덕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올 초 미국 인터넷 매체 버드피즈가 확인한 팔란티르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질병예방통제센터, 국토안전부 등 미국 내에서만 최소 12개 기관이 고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실종 아동센터에서 미아를 찾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 JP모르간 등 대형 금융사를 비롯해 식품, 법률 회사들도 팔란티르의 고객이다. 팔란티르는 지난해 매출의 75%가 민간 기업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철학자 CEO. 카프 CEO는 원래 사업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거부하는 히피 성향의 부모 아래서 자랐다. 부모의 성향을 따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 문하에서 친마르크스주의자들과 친분을 맺으며 철학 박사 학위를 땄다. 카프는 학계를 떠난 직후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취미삼아 투자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곧 투자에서 소질을 발휘했고 유럽의 억만장자들이 돈을 맡기는 매니저로 승승장구하며 2002년 캐드먼 그룹이라는 자금관리 회사를 설립했다. 투자회사 매니저 경력은 평균 나이가 22세에 불과했던 공동창업자들을 대신해 CIA로부터 자금을 받아내는 원동력이 됐다. 이런 경력들 덕분에 지금도 그는 팔란티르 10판회에서 카프 박사로 불리며 정신적 지도를 숭배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자산 총액 16억 달러의 부호가 된 지금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엔 자유분방함이 녹아있다. 그는 소유한 집도 차도 없다. 차를 운전할 줄 몰라 걸어서 출퇴근한다. 그는 보라색 바지와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이른바 폭탄머리를 지닌 자유분방한 CEO다. 팔란티르의 고객사인 국가대테러센터의 마이클 라이터 전 소장은 카프의 머리나 옷은 나와 그 회의에 와있던 그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금 라이터 전 소장은 팔란티르의 컨설턴트다.